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3돌세 즈음에서 6일과 8일 여러 나라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가 특집하고 글을 게재했습니다. 민주공고신문 라본이르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조선노동당과 위대한 김정일 영도자 이런 표제로 온군 한년에 걸쳐 특집했습니다. 인디아신문 인디안 앤드월드 이벤트는 조선노동당을 대중 속에 깊이 뿌리박은 불패의 당,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에스파니아 마드리드 주체사상연구소저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대한 장군님의 당군설 용도 업적을 찬양하는 글을 올렸습니다.